하나 찍어볼까 살짝만 네가 마저 춤이 둘러보지 마 눈이 계속 마주치고 있잖아 준비가 진통 있는데 괜찮은 거야 말은 뭐 나 혼자서 나 오해한 거야 흔들리는 눈빛 속에 비치는 네 맘 일어나 볼까 뭐라고 썼나 You know you gotta stay What a man, what a man, what a man What a man and good man 그치 What a man, what a man, what a man What a man and good man 그래 네가 맞아 What a man, what a man, what a man What a man and good man 그치 What a man, what a man, what a man What a man and good man 그래 맞아 너는 good man 마치가 작은 불씨 바람은 부는 날씨 예고도 없이 커져만 가니 난 어떡하면 좋니 좀 더 다가와서 확인해봐 check check check me out 한눈팔지 말고 죽겠어 집중해봐 hey. 처음부터 넌 좀 특별했지 feel so good 뭔가 초기화지 넌 어딘가 되게 묘한 느낌 뭔가 달라 뭔가 달라 뭔가 달라 You know you got me singing 무사히 이건 신이 자신 기회야 뭐해 달려와 붙잡지 않고 yeah. 안 잡으면 풍선처럼 날아갈 거야 기회를 뻥쳐